것처럼 느껴 baby. 웃음이 자꾸만 나 왠지 널 생각하면 난 너에게 점점 더 빠져드니까. Been waiting and waiting and waiting for you to make a move. 이제 네 어깨에 내가 기댈 수 있게. Been thinking and thinking and thinking about you all day. 줄래 언제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. 그날부터 baby okay. 지금까지 얼마나 설레었는지 집 나오기 전에 모자랐었다 벗었지. 언덕뿐이나 완벽해 보이고 싶었지. Baby 너를 위해라면 이쯤이면 나한테는 당연해. Girl there ain't no problem, I can do this everyday. 고민은 다 내려놔 이제부터 걱정 마. 나는 벗으니까 다 해결해줄게. Oh, 네 눈빛은 내게 말해 어디서든 날 지켜주겠다고. Can you hear me? 내 심장 소리 떠.